없이 시작해버린 어제전 아슬이 넌 멈출 줄을 모르고 새까만 시야 위뿌여 저가는 괴로움 거대한 악몽으로 나 오늘 널 집어삼켜 거듭날게 이번 영원한 nightmare 속에 모두 잠든 밤 빛에서 돌보는 분명함이 닥친 깊어진 night 빠르게 뛰어서 hurry from away from me Just a